갑자기 떠나려 해. 내 곁에 머무는 게 그리 힘드니 어떤 말로 붙잡아도 내 곁을 떠나려는 널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니 너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떠나니 Stay with me 아무 말도 필요 없어 Stay with me 간절하게 다시 말해 Stay with me 세상에서 너 하나만 사랑해 Stay with me 내 곁으로 돌아와줘 사랑해 무슨 말을 해야 하니 떠난 시간 속에 멈춰 서 있어 무너지는 하늘을 보며 내 가슴 비가 되어 너를 찾는다 Stay with me 아무 말도 필요 없어 Stay with me 간절하게 다시 말해 Stay with me 세상에서 너 하나만 사랑해 Stay with me 아무 말도 필요 없어 Stay with me 간절하게 다시 말해 Stay with me 세상에서 너 하나만 사랑해 Stay with me 내 곁으로 돌아와줘